H UBS. 시간 여행, 그때 그 순간. 꾸벅꾸벅 잠이 다 깨지 않은 피곤한 월요일. 갑자기 우리 앞에 등장한 타임머신 한 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오래전 그때 그 순간으로 바래다 드릴 라디오 시간여행 그때 그 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4월이 훌쩍 다가왔네요. 특별히 뭘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이라니. 이러다 여름도 가을도 눈 깜짝할 새 금방 다가오고 지나갈 것만 같아 벌써부터 마음이 허전합니다. 아, 오늘은 또 어떤 순간으로 떠날 예정이냐고요? 저번 주에는 떠날 순간의 힌트를 드리지 않았으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시간 여행의 목적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980년대? 1990년대? 아, 어쩌죠.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는 2000년대의 순간으로 떠나볼 거거든요. 2009년의 순간을 다녀와 봤으니 2000년대 초반의 순간도 한번 다녀와 봐야겠죠? 네,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2002년입니다. 벌써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잔뜩 보이고 함성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고요? 당연히 그 순간도 들러볼 예정이니까 걱정 말고 어서 타세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시고 꽉 잡으세요. 다행히 2002년에 잘 도착했네요. 혹시 저번 주에 다녀왔던 2009년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2세대 아이돌이 대거 데뷔하거나 히트곡을 발매하면서 K-POP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세대 아이돌 이전, 1세대 아이돌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2002년은 다수의 1세대 아이돌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해였습니다. 대표적인 1세대 남자 아이돌인 잭스키스, H.O.T와 더불어서 1세대 여자 아이돌인 S.E.S와 핑클 역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했죠. 1990년대의 최전성기를 달리며 활발히 활동을 이어나갔으나 아이돌 산업의 고질병인 짧은 수명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부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 건데요. 특히 1세대 아이돌이 활동하던 시기는 K-POP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돌이 장기적으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부족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1세대 아이돌의 명맥은 끊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이러한 1세대 아이돌의 활동은 가요계의 K-POP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하게 했습니다. 또한 후에 데뷔한 아이돌들이 성장하는데도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주었는데요. 지금의 3, 4세대 아이돌들이 세계가 열광하는 K-POP 가수가 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돌아오던 2에서 4세대 아이돌이 아닌 1세대 아이돌의 이야기도 꽤나 흥미로우셨죠?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분위기를 이어서 또 다음 순간으로 향해볼게요.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옛날이에 2002.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 Well, I guess that was true.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And it went like this, say, oops, I got 99 problems singing ba-ba-ba.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Singing Fast forward to 18, we are more than lovers. Yeah, we are all we need when we're holding each other. I'm taken back to 2002. Yeah,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And it went like this, say, oops, I got none and I'm promising you bye, bye, bye.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n the days when we were young. Singing off the top of both our lungs on the day we fell in love. Ooh, ooh, on the day we fell in love. Dancing on a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Oh, now, oops, I got 99 promising you bye, bye, bye.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던 순간에 한가운데에 도착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빨간 옷들의 물결, 사방에 울려 퍼지는 응원가, 큰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축구 경기. 맞아요. 2002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온 국민이 열광했던 2002 피파 한일 월드컵입니다. 당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의 경기력, 즉 4강 신화로 인해 2002년의 월드컵은 아직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데요. 16강도 제대로 진출해보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새롭게 부임한 히딩크 감독을 필두로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쟁쟁한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당당히 4강까지 진출했기 때문이었죠. 본 경기 전 치러진 평가전의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월드컵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국민들에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안겨준 거니까요. 전국의 모든 거리와 술집, 공공장소가 길거리 응원을 하는 인파로 붉은색으로 물들었을 만큼 당시 월드컵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이러한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성적 때문에 그해 국내 축구 리그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답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국내 축구 리그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건데요. 또한 월드컵 기념 우표와 책자 같은 굿즈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축구 관련 자선 사업과 후원 방송 역시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 엄청난 열기가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 순간을 즐긴 사람들은 얼마나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 감히 예상도 할 수 없어지네요. 자, 그럼 저희도 저 인파에 끼어서 응원이나 시작해볼까요? 여기 머리띠 받으시고 응원봉도 들고 저기 전광판을 보세요. 경기 시작합니다. 체리 필터의 낭만 고양이. 두눈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다시 생선가게 털지 않아. 너무 열심히 즐긴 탓인지 아직도 응원의 열기가 가시질 않네요. 열띤 응원과와 함성이 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잠깐만요. 저희 잠시 축구 이야기는 넣어두고 저 소식을 먼저 들어봐야겠네요. 속보로 뜬 뉴스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온 국민이 4강전으로 열광하던 그날 밤 소리 없이 치열하게 싸웠던 또 다른 사건, 연평해전이 발발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이 최초로 4강 경기를 치르던 그날, 서해에 위치한 연평도 부근에서 북한 해군이 한계선을 넘어 남한 해군을 향해 포격 도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3년 전인 1999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연평도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해전은 제2연평해전으로 이름 붙여졌죠. 당시 월드컵 경기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했을 뿐더러 축제 같았던 분위기 속에서 해당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과 안타까움은 더욱 컸답니다. 이 해전으로 인해 4명의 군인이 현장에서 전사했으며 18명의 군인이 큰 부상을 입었고 그중 2명의 군인은 결국 치료를 받다 전사하시게 됐습니다. 해전에 동원됐던 군함이 반파되는 피해를 입은 것 역시 당시의 해전이 얼마나 치열하고 끔찍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2002년의 순간에 월드컵이라는 기억만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는 이 순간 역시 우리가 꼭 알고 추모해야 할 순간이 됐습니다. 그때 긴장감과 치열했던 전투를 담은 영화 연평해전이 2015년 개봉되기도 했으니 여러분들도 꼭 한 번쯤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전사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해 주셨으면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속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며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이 길이다.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우체통. 2024년 4월 1일에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32년 4월 1일이랍니다. 엥? 진짜 2032년 맞는데요? 과거에서 온 편지인 줄 알았었던 거죠? 전 훨씬 더 먼 미래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여기는 자동차도 하늘로 다니고 로봇이 요리도 해주고 저기 먼 미국까지도 3시간이면 갈 수 있답니다. 에이, 거짓말 아니냐고요? 아하하, 아이 들켰네요. 거짓말 맞습니다. 아이, 오늘이 만우절이잖아요. 한번 웃고 넘어갈 겸 가벼운 농담 한번 해봤어요. 아, 근데 혹시 2024년이면 진짜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나 무슨 일이든 해주는 로봇 같은 게 생겨나고 있나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본 건데 혹시 진짜로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면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어서 그 순간 속을 살아보고 싶어요. 4월이면 슬슬 알록달록한 꽃이 피고 있겠네요. 저희 집 앞에도 큰 벚나무가 있는데 이제 보니 하나 둘씩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곧 만개할 하얀 벚꽃과 바람에 흩날리는 꽃비를 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도 일단 바쁜 일상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잠시 뒤로 밀어두시고 잠시 봄을 즐기며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다, 벌써 라디오 할 시간이네요. 날씨도 좋은데 오늘은 저희 집 벚나무 아래 누워서 라디오나 들으며 쉬어야겠습니다. 이만 줄일게요. 잠시나마 행복할 수 있어 함께했습니다. 안녕! 홀킴의 뉴데이. 우연히 올려다본 거리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 맞춰 익숙한 걸 유난히 푸른 저 하늘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여 흥얼대던 노래 맞춰 새로운 걸 그때 나쁜 맘 견디지 못해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런 사랑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어 익숙하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보지 않을 마법 같은 일 너무 쉽게 알아버리기에 많이 아쉬운 걸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저 별이 내게 말을 건 것 같아서 한참 동안 길에 서서 잠 못 드는 밤 이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설레이는 나를 아는지 이름 모를 사람들도 빛이 나는 걸 시간여행은 또 어떠셨나요? 아, 2000년대의 순간만 두 번이나 다녀오니까 더 먼 과거도 궁금하다고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음 주에는 2000년대가 아닌 1980년대나 1990년대의 순간들로 다녀와야겠어요. 비교적 최근의 순간들을 만나봤으니 그럼 다음 주에는 아예 먼 과거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느덧 4월입니다. 뭘 했는데 벌써 4월인지 그런데도 왜 아직 종강은 뭔 얘기 같은 건지 하는 고민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일단 무사히 살아내고 버텨냈으니 시간을 낭비한 거 아닌가 하는 자책은 잠시 밀어두기로 합시다 우리 모두 지금을 무사히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죠 뭐가 더 필요한가요? 아쉽지만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가이드 김유진 조종사 윤세연, 저는 승무원 이서빈이었습니다. 다음 순간에서 뵙겠습니다. I'm flying high. H. UBS.